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에서 패외사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지도하시고 폐회사를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 속에 진행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된 데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적 승리를 떨친 뜻깊은 올해를 긍지럽히 총화하는 적절한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 초급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한 데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통하여 당 사업과 사회주의 업수행에서 초급당이 맡고 있는 중대한 위치와 역할이 재인식, 재확인되었으며 초급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100배로 다지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앞당겨 나아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대회가 우리 당과 혁명의 발전적 요구에 맞게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참가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업을 완성하기 위한 지름길을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초급당 조직들을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는 것이 이번 대회의 기본 정신이라는 데 대해 언급하시고 전체 초급당 위원장들이 대회 정신을 뼈에 새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 사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강량을 일으킬 때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투장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총공격전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200일 전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자기 단위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가야 할 길은 멀고 과업은 방대하며 온갖 적대 세력들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간고성을 띠고 있는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 대중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해 나아가는 초급당 조직들과 초급당 위원장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모든 대회 참가자들이 앞으로 건강하여 전투 초소마다에서 왕성한 인력심과 패기와 정열에 넘쳐 당 중앙의 의도대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리라는 믿음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과 전당의 초급당 위원장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패회를 선언하셨습니다.